about you. 넌 처음 만난 눈빛 내겐 이미 익숙한 섞인 인연들. Been thinking about time. 넌 아직 모를 백야 내겐 이미 어제들 섞인 시간들. 아름다웠던 우리 다 쓰여 있어 내 책엔. I know, I know, I know. 우린 운명 불가 실로 초라해진 지금 우리 다 지켜봤어 모두 다. I know, I know, I know. 기억할 추억뿐. 하얀 눈꽃 위에 stranger 마른 땅을 느낀 ghost 다친 맘에 던져 lonely. 1 1 1 1 1